이제는 내가 싫어져 살아가는 거야. 조금만치라도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너의 구차한 미련이라면 이건 와.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마. 두 번 다시 보고 싶다 내게 말을 하지 마. 그래 미친 듯이 붙잡으려 노력해봤어. 차마 널 잊을 수가 없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버려 사랑해 사랑해 말을 했어.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떠나가네요, 날 떠나가네요, 참아.